여전히 내겐 힘든 일인데 꽤나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그대 아끼던 사진들을 볼 때면 다시 가슴이 먹먹해지는걸 차라리 우리가 다투던 시절이 왜 이제서야 소중해진 건지 그때의 어린 나 너무 부러워서 내 옆에 네가 그리워서 미칠 것만 같아 너무 후회한다 너라는 사람 만나서 돌아가고 싶다 사랑을 몰랐었던 나로 아픈 맘도 서글픈 맘도 몰랐던 그때로 가고 싶다 정말 후회한다 너를 사랑했던 날 후회한다 참아온 눈물이 흐를 것 같아 애써 애꿎은 하늘만 보게 돼 참아온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하루 온종일 네 생각에 죽을 것만 같아 너무 후회한다 너라는 사람 만나서 돌아가고 싶다 사랑을 몰랐었던 나로 아픈 맘도 서글픈 맘도 몰랐던 그때로 가고 싶다 정말 후회한다 너를 사랑했던 날 후회한다 널 원망하는 게 난 싫어 지겨울 만큼 널 떠올리는 게 난 싫어 이러면 되잖아 마지막일 순 없잖아 나만 혼자 이렇게 아픈 것만 같아 죽을 만큼 후회한다 죽을 만큼 그리워한다 왜 자꾸만 나를 울려 너무 보고 싶다 단 한 번만이라도 널 보면 좋을 텐데 널 안고 싶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